둘 다 눈 우산들 날씨는 흐림 공기는 맑음 비가 그쳐 고인물 위에 비춰진 연화색 배경에 난 왜 여기 멈췄었을까 생각이 많은 건지 없는 건지 잘 몰라 바깥이 환해졌을 때쯤 잠했었게 피곤해 찌든 손으로 연신 머리를 쓸었대 지난밤 와성치 못한 노래의 메모장 오늘은 끝낸다 눈 찔끔 감고 한숨 푹 쉬어보는 뭐라 변명해 말 지어보네 어차피 못한 거 그냥 아무 말이나 지어보네 시선을 돌린 창밖은 온통 회색빛 회색실 회색 빌딩 회색 유리 회색빛 아, 이 세상 모든 게 누려 잠에서 깬 동생 자꾸 말끝을 흐려 저 없는 냉장고 또 유럽 따뜻도 밀려온 할 수 없는 허전함에 일단 나가야겠다고 생각하지 우산도 하나 없이 선명해 비둘이 세상에 닿는 소리 피식 웃어 최고의 배경음악 미친놈처럼 곧 노래를 흥얼거린다 비가 오는 짙은색 서울 그 위에 여전히 잠 못 이루는 내 가려지네 저 비가 그쳤고 인물 위에 비춰진 오늘따라 또 초라한 내가 그려지네 창문을 넣고 하는 비는 때리지 맘을 시큰한 어깨를 잡고 확인한 문자 요즘 어때? 친구의 안부 문자는 나를 감성에 적게 만들지 눅눅한 빗방울의 향기 음악 틈을 기계를 피 다음 난 화장실로 간 뒤 잠에서 더 깬 곳속 내게 인사한데 만날 사람도 없는데 괜히 더 길게 샤워를 하지 숙소 밖에 전에 비는 내리네 갈 곳도 딱히 없는데 우산을 챙긴 채 처벅처벅 걸어 정처 없이 더러워진 신발에 비는 종신 알리듯 흔적을 새기네 이처럼 난 너에게 빛처럼 흔적을 새긴 사람일까 그게 아니라면 갑자기 내린 소나기처럼 그저 왔다 가는 존재는 아닐까 비가 오는 짙은색 섬 그 위에 여전히 잠 못 이루는 내가 흐려지네 저 비가 그쳤고 인물 위에 비춰진 오늘따라 또 초라 예상이라도 한듯 비가 내리고 있네 창문에 맺혀있는 빗물들 바라보면 느끼지 마치 내 맘속을 흐른 눈물들 미묘함 뒤로 바꿔보면 내 상황 같은 선율같이 내리는 비에 모두 다 안단테 준비를 하고 나가 내 인상처럼 구겨진 우산을 쫙 피고 걸음에 빗소리를 듣는 순간 이 비는 누구 위에서 내리는 걸까 쓸쓸한 회색 시멘트 위 부딪혀 때리는 비가 오는 짙은 색